이제 잠이 들 거야. 깊은 꿈속에 빠져들게 날 놔줘. 고요한 심연 속에 몸을 누이고 기억의 회로를 지워. 머릿속 그 장면마다 네 추억인데 너 아닌 시간들은 없는 것 같아. 가슴속 비밀 옷을 꺼내보아도 너에 대한 이야기로만 빼곡한데. 너밖에 없잖아.